떠보니 머리 깨질 것 같고 화장실에 누웠네. 어젯밤 난 뭐 한 거야. 널 잊으려고 마신 알코올 선명하게 해 널 술 취한 그 새벽 call. Sorry I'm so sorry girl. 약속할게 그만 망가질게 사람답게 살게. 오늘만 죽을 때까지 마시고 I know. 지만 깨고 나면 병만 나는지 그댄 돌아오지 않아. I gotta quit. 미련은 바보가 될까봐 하는 바보지. 널 잊으려고 마신 알코올 선명하게 해 널 술 취한 그 새벽 call. Sorry I'm so sorry girl. 약속할게 그만 망가질게 사람답게 살게. 오늘만 죽을 때까지 마시고 I know.